일리가리 일리가리 일리 이나로 나누가 난 뭐야 니나로 나누가 난 뭐야 니 일리리 일리야 느리고 절사져 더리고 절사져 저와 등장밖에 내리는 니는 군가을 풍년비어 이 산걸 타야 저 산걸 청각들이 백년 가야을 버리고 절사 맨동아 일리가니 함남산에 올린 군님의 거론구나 전노산구리에 문구서승초해님은 이산걸 넘던구나 조산걸 넘구들이 일리타령에 총총여 증거순대여 모나 일리가니 타령이 좋다 하니어깨 충이 전론한다 전소산에 해 떨어지니 어느 일로 다행으로